자주 보며 나누던 얘기들 우리 둘만 알았던 얘기들 지울 순 없나 봐 버릴 순 없나 봐 잊지 못하나 봐 오랜만에 둘러본 거리들 이 길을 지날 때면 좋아했던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발길을 멈춘다 한참 지나서 나 지금 여기 와서 그때가 그리워서 모른 채 살아도 생각나더라 그런 너라서 자꾸 눈에 밟혀서 함께 보낸 시간들 추억들도 별처럼 쏟아지는데 넌 어떠니 사람들 나만 혼자 외로이 남은 것만 같아서 아닌 척 해봐도 네 생각이 난다 한참 지나서 나 지금 여기 와서 그때가 그리워서 모른 채 살아도 생각나더라 그런 너라서 밟혀서 함께 보낸 시간들 추억들도 별처럼 쏟아지는데 눈물이란 여기서 널 기다리면 볼 수 있을까 그때 말해줄 수 있을까 이런 내 마음을 더 보고 싶어져서 그런 나라서 난 너밖에 몰라서 너 없이 살다 보니 모든 게 후회로 가득하더라 네가 없어서